내 여자가 될 수 없는 걸 알아. 그런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걸 이미 한 커튼 뒤로만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에도 만족하려 하지. 수줍은 듯 빨개지는 내 얼굴 너의 앞에만 서면 난 초라해. 말 한마디 못하고 널 다른 이에게 보낸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. 남의 사람 되는 걸 보고만 있었던 거야. 이런 내가 싫었지. 하려 해도 체념에 젖어 웃고만 있어. 하얀 웨딩드레스를 내가 아닌 다른 네가 내게 키스하면서 안아주고 있어. 이젠 그 남자만을 사랑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널 축복하고 있어. 남자만